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 처리로 천만 군민을 거무추종하는 새로운 선준화들이 창작돼서 평양국제문화회관에 전시됐습니다. 그 중에는 모두 다 당지 7차 대회 결정관 처리로 모두 다 200일 전투에서 영리론 승리자가 되자, 국가 경제발전 어기는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자,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등의 선준화들이 있습니다.